우리는 지금 전적 헌신의 모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Y estamos estudiando imagen de entrega completa. 전적 헌신의 모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Y en entrega completa hay tres imagen. 명령이 있고 hay mandatos. 동기가 있고 y hay motivación, motivo. 이유가 있습니다. Y hay razón. 우리는 명령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Y estamos en etapa de mandamiento. 전적 헌신의 명령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Y mandato de entrega completa es rendirse completo. 우리는 드림의 시제를 공부했습니다. Y hemos estudiado el tiempo de entrega completa. 드림은 시간상 어느 시점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Y entrega completa ocurre en un momento de tiempo.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떤 특정한 날을 택해야 됩니다. Y para entregarse completo a Dios hay que decidir un momento de un día. 드림은 계속되는 헌신입니다. Y ahora la entrega completa es el devoción completa en manera continua. 서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No termina en fragmento. 서약한 것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Y guardar lo que juró en fragmento. 결단을 내리고 되풀이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Y decidir una vez y en manera repetidas entregarse a Dios. 그리고 이것은 단지 결단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의 삶의 방식입니다. No solamente una decisión, pero es una manera de vivir. 우리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Y nosotros nos levantamos en la madrugada. 잠에서 깨어납니다. Y despertamos del sueño.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Y oramos a Dios. 하나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Y Señor, yo soy tuyo. 오늘도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Hoy te doy todo mi ser a ti. 이것이 매일 매 순간의 드림의 방식인 것입니다. Y esto es manera que cada momento y cada día necesitamos hacer.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사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Y Dios nos da pruebas si estamos dando una entrega completa a él. 때로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우위에 놓습니다. Y de vez en cuando nosotros ponemos nuestros hijos ante la importancia de Dios. 때로는 우리의 재산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습니다. Y de vez en cuando nuestra posesión sea más importante que Dios. 우리의 취미를 하나님보다 위에 놓습니다. Y también de vez en cuando nuestro hobby es más importante de la cosa de Dios.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습니다. Y también nuestro material. 우리의 자녀가 Y también nuestros hijos, 우리의 재산이, nuestra posesión, 우리의 취미가, y nuestro el hobbies, 우리의 물질이, y nuestro material,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Y eso toma muy importante posición en nuestra vida.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Y eso llega a ser ídolo para nosotros.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Y por eso Dios prueba a nosotros.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사는지. Y si estamos dando completamente todo a Dios.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Y cuando Abraham llegó 100 años de edad, él consiguió un hijo.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Piense ustedes. 나이가 많았을 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Y cuando uno sea muy anciano y obtuvo un hijo.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Y tan precioso será para ese padre. 100살 때 얻은 아들입니다. Cuando Abraham era 100 años de edad. 시간이 지날수록 이삭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을 차지합니다. Y como tiempo pasaba, más y más, y tomaba más importante parte del corazón de Abraham. 아마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했을지도 모릅니다. A lo mejor Isaac era más importante a Abraham.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Y entonces Dios dio una prueba a Abraham. 100세 때 얻은 이삭. Y Isaac, hijo obtenido en 100 años de edad, 그가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Y llegó a ser un joven.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Y Dios dice dar su hijo como sacrificio. 왜 그렇습니까? Y por qué lo dice? 이삭이 아브라함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Y por qué Isaac ocupó un lugar muy importante para Abraham. 많은 것들이 우리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Y muchas cosas puede ocupar parte importante de nuestra mente.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Y por eso Dios interviene a nuestra vida. 하나님을 우리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사는지. El prueba si estamos dando primer prioridad a Dios.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Y quiere afirmar eso nuestro Dios. 드림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Y entrega completa no termina en una vez. 매일매일 매 순간 방식입니다. Cada momento todos los días eso es manera de vivir nuestra. 우리는 드림의 시제를 공부했습니다. Y estudiamos el tiempo de entrega completa. 우리는 드림의 필요 조건을 공부하겠습니다. Y vamos a estudiar la condición necesaria para entrega completa.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Y como sacrificio agradable a Dios. 무엇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립니까? Y con qué nosotros podemos dar el sacrificio vivo agradable a Dios. 우리의 몸입니다. En nuestro cuerpo.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Y nosotros necesitamos dar nuestros ojos el como sacrificio agradable a Dios. 우리의 귀를 también nuestros oídos. 우리의 입을 también nuestras bocas. 우리의 손을 y también nuestras manos. 우리의 발을 también nuestros pies. 우리의 팔을 nuestros manos. 우리의 다리를 nuestras piernas. 우리의 생각을 nuestros pensamientos. 모두가 todos esos.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Necesitamos dar como sacrificio vivo agradable a Dios.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Apóstol Pablo nos dice dar nuestro cuerpo como el arma de justicia.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은 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Y el dar el como arma de injusticia es cometer pecados.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Y dar como arma de justicia es dar a Dios.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Y con nuestro cuerpo nosotros damos ofrecemos nuestro sacrificio agradable a Dios. 그것은 우리 자신을 최상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Y esto es nuestro cuerpo como mejor sacrificio damos a Dios. 우리 자신이 최상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Y nuestro ser sea el sacrificio agradable a Dios. 두 번째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Y como el sacrificio santos. 거룩이란 말은 어떤 목적으로 해서 구별된 것을 얘기합니다. Y la palabra santo quiere decir algo separado para Dios. 우리는 이 자리에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Todos nosotros no estamos aquí sin ningún propósito.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것입니다. Y aquí estamos para un propósito.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따로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Y así este tiempo apartado para dar a Dios. 세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No es para el mundo.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No es para deseo carnal nuestro.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No es para su pastor de la iglesia.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No es para sus padres.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됩니다. Y para la gloria de Dios hay que separarnos del mundo. 두 번째, 기꺼이 순전하고 거룩한 희생을 합니다. Y nosotros damos nuestros sacrificios, entregamos a Dios.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거룩한 희생입니다. Y el sacrificio santo es el sacrificio el santo. 거룩한 희생의 삶이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정되는 것입니다. La vida de sacrificio es cuando nosotros vivimos nuestra vida reflejado a la palabra de Dios.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Y nuestra vida recibe cambio por la palabra de Dios.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Y nuestra vida recibe limpieza por la palabra de Dios.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Y nuestra vida sea más puras por la palabra de Dios.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Y así nuestro ser entregamos completo a Dios. 첫 번째는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Y ahora el sacrificio agradable a Dios. 두 번째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El sacrificio santo a Dios. 세 번째는 산 제사입니다. Y sacrificio vivo a Dios es el tercero. 산 제사로 드려라. Y ahora sacrificio vivo, entregarse. 어떻게 산 제사로 드립니까? ¿Y cómo podemos entregarnos como sacrificio vivo?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Y aquí aparece que la palabra no está de acuerdo. 제사는 죽은 것입니다. Ahora el sacrificio es algo muerto. 그런데 어떻게 산 제사를 드립니까? Y pero aquí dice sacrificio vivo. 구약 시대 때는 죽은 동물을 드렸습니다. Y en tiempo de Antiguo Testamento siempre sacerdotes daba el sacrificio muerto. 그런데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Y ahora la palabra dice sacrificio vivo. 산 제사를 드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Y cuando uno da sacrificio vivo, ¿qué problema puede ocurrir? 이 앞에 제단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Y aquí hay altar, supongamos. 여기다 산 제사를 드린다고 합시다. 산 aquí, 제물을. Aquí vamos a poner un sacrificio vivo. 산 동물을 드린다고 합시다. Suponga que trajimos un animal vivo. 산 동물이 제단 위에 가만히 있습니까? Y ese animal vivo sobre altar se queda quieto ahí. 동물은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Y el animal no quiere morirse ahí. 제단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Y él quiere huir de ahí.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Pero apóstol Pablo nos dice ofrecemos nosotros como sacrificio vivo. 무엇이 살았습니까? ¿Y qué está vivo?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Y todo nuestro ser ya estamos muertos.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Esta palabra no es fácil.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Y ahora hay que interpretar la palabra de Dios con la palabra de Dios.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Y Galata 2:20 vamos a verlo.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Con Cristo estoy juntamente crucificado y ya no vivo yo, mas vive Cristo en mí.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Todos nosotros morimos.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Y en nosotros Cristo vive. 2장 20절 마지막을 더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Y ahora la segunda parte de versículo 20 y lo que ahora vivo en la carne lo vivo en la fe del Hijo de Dios, el cual me amó y se entregó a sí mismo por mí. 우리는 죽었습니다. Y todos nosotros morimos.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Ahora en nosotros Cristo vive. 산 제사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욕심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El sacrificio vivo no es dar nuestro deseo carnal, nuestro orgullo. 우리의 뜻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No dar nuestra voluntad.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Todos nosotros morimos.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Y nosotros damos la vida donde Señor Jesucristo gobierna. 그것이 산 제사입니다. Esto es sacrificio vivo.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갈등입니다. Y esto es el problema nuestra de diario. 내가 살아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주님이 통치하느냐. Y yo vivo mi vida, yo manejo mi vida o Señor Jesús maneja mi vida. 나는 죽었습니다. Nosotros morimos.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Y el Señor él gobierna. 그리스도께 우리 삶을 내어 드리는 것이 산 제사입니다. Y nosotros cuando entregamos nuestra vida a Señor Jesucristo, quien vive en nosotros, esto es sacrificio vivo. 그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도록. Y para que él gobierne nuestra vida.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Todos nosotros necesitamos entregarnos a Cristo.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Y necesitamos dar como sacrificio agradable a Dios. 거룩한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Sacrificio santo a Dios. 산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Sacrificio vivo a Dios.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Y esto es mandato, primer mandato. 몸을 드리라. Esto es dar su cuerpo a Dios. 두 번째는 동기입니다. El segundo es el motivación. 전적 헌신의 동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Y qué es el motivo que nos hace entregar es gracia de Dios.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Romano 12:1 Dice, hermanos, os ruego por la misericordia de Dios que presentéis vuestro cuerpo en sacrificio vivo. 여기 권한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권하는 것입니다. Aquí dice ruego. Eso quiere decir pedir con fuerte acento. 이것은 진심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Y eso pedir verdaderamente.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얘기합니다. Y aquí dice apóstol Pablo hermanos. 이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따뜻한 관심입니다. Y esto quiere decir el apóstol está pagando mucha atención al cristiano. 원수에게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No está diciendo a los enemigos. 형제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Está pidiendo a los hermanos cristianos. 그래서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Y ahí está el calor.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Ahí está amor. 우리가 가족에게 이야기할 때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Y cuando nosotros hablamos a nuestra familiar, ahí lleva con nuestro amor. 그리스도인은 다 한 가족입니다. Y todo cristiano son de una familia.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하고 이야기합니다. Y por eso apóstol Pablo dice, hermanos.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고합니다. Y él ruega por la gracia y por las misericordias de Dios.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입니다. Y la gracia es el por la carácter de Dios y por la obra hecho por Dios para nosotros.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Y toda la gracia de Dios. 하나님이 하셨던 일. El todo hecho de Dios.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근거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Y ese es el de la causa de la gracia de Dios. Apóstol Pablo está rogando. 헬라어 원문의 자비함이라는 말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Ahora en griego la palabra misericordia no es el palabra singular, es para el palabra plural.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만 베푸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번 베푸셨다는 말씀입니다. Porque Dios no solamente nos ofreció una vez de misericordia, pero muchas veces.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Y hay muchas hechos de misericordia hecho por Dios.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일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Y Romano 1 a 11 vamos a considerar el misericordia de Dios en tres cosas. 네 가지로 보겠습니다. En cuatro cosas. 첫 번째. Primero, 1장부터 3장입니다. El primero capítulo 1 a 3. 그분은 우리의 죄 문제를 이해하십니다. Y él entiende el problema de nuestro pecado. 그분은 사랑의 구세주입니다. Y él es el salvador con amor.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분입니다. Y él salvó del estado de muertes a la vida.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Y él sacó del estado de sufrimientos a la salvación. 우리를 진노에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Y él sacó del estado de ira afuera.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의 구세주라고 말씀하십니다. Romano 1 a 3 nos indica Señor Jesucristo es el salvador de nuestra vida. 로마서 4장부터 5장까지는 Romano 4 a 5 예수님은 은혜로운 구속주라고 얘기합니다. Y ahora el Señor Jesucristo es el redentor de nuestra vida. 예수님은 하나님의 해결책인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Y ahora el Señor Jesucristo nos da la solución de Dios que es la salvación de nuestra vida. 그래서 은혜로운 구속주입니다. Y por eso eres el graciosas redentor de nuestra vida.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셨습니다. Y él pagó su precio para salvarnos. 구원을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Y para salvarnos él hizo su acción. 속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Y él pagó su precio de redención.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은혜로운 구속주입니다. Y por eso eres el Señor de redención de nuestra vida.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Romanos 6 a 8 예수님은 우리의 친밀한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Y nuestro Señor Jesucristo es nuestro amigo muy íntimo.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Nuestro Señor Jesucristo nos ayuda para que nosotros vivamos una vida santificada.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Y Espíritu Santo está junto con nosotros para ayudarnos. 우리를 돕는 친밀한 친구입니다. Él es nuestro amigo muy fiel. 그분은 사랑의 구세주입니다. Él es nuestro Señor, es el Señor de redención. 은혜로운 구속주입니다. Y él es el gracioso Salvador. 우리를 돕는 친밀한 친구입니다. Y él es nuestro amigo fiel.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Espíritu Santo está junto con nosotros. 우리는 성령님을 의존합니다. Nosotros dependemos de Espíritu Santo. 성령이란 말은 함께 옆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Y el Espíritu Santo quiere decir el que está al lado mío para ayudarme.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의존합니다. Nosotros dependemos de Espíritu Santo. 지금 장성 교사님이 제 옆에 계십니다. Ahora el misionero Chang está al lado mío. 제 말씀을 통해 가고 있습니다. Y él está traduciendo el palabra. 저는 전적으로 장성 교사님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Y estoy dependiendo de interpretación del misionero Chang. 제 옆에 바짝 계십니다. Y él está al lado.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Y es misma manera nosotros necesitamos depender del Espíritu Santo que está al lado nosotros. 그런 우리의 친밀한 친구입니다. Y él es nuestro amigo fiel. 네 번째, 그분은 주권적 하나님이십니다. Cuarto, él es el soberano Dios. 그것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Y Romano 9 a 11 nos dice eso.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주권적 하나님이십니다. Él guarda su promesa a nosotros. 그분은 죄의 문제를 이해하십니다. Y él entiende el problema de nuestro pecado.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Y por eso él nos da salvación. 우리의 성화의 삶을 도우십니다. Y él nos ayuda en la vida de santificación. 그리고 우리에게 주권자가 되어 주십니다. Y él es Señor soberano para nuestra vida. 이러한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권면을 합니다. Y por todas estas gracias que tenemos y así el apóstol Pablo nos ruega. 죄 문제를 이해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우리의 사랑의 구세주. Y nuestro Señor quien entiende nuestro pecado.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로운 구세주. Y nuestro Señor quien pagó todo el precio para salvarnos. 우리를 돕는 친밀한 친구. El Señor amigo que nos ayuda. 약속을 지키시는 주권적 하나님. El Dios que guarda promesa con nosotros.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 때문에 y toda esa gracia que Dios nos ofreció. 그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y a base a esa misericordia que tenemos.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Y apóstol Pablo nos ruega. 구세주입니다. Y eres nuestro salvador. 구속주입니다. Eres nuestro redentor. 친구입니다. Eres nuestro amigo. 주권자입니다. Y eres nuestro Dios soberano. 이런 하나님께서 y este Dios 아낌없이 자비를 베푸십니다. Y sin ahorrar y nos ofrece su misericordia. 그래서 동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Y por eso motivo es la gracia de Dios. 명령을 공부했습니다. Y ahora hemos estudiado mandato. 동기를 공부했습니다. Y hemos estudiado motivo. 세 번째는 이유입니다. Y tercero es razón. 첫 번째는 몸을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Y ahora el primer mandato es el ofrecernos completo nuestro cuerpo. 두 번째 그 동기는 자비하심입니다. Ahora el motivo es la gracia de Dios. 세 번째 이에 마땅한 행동은 우리의 영적 예배입니다. Y ahora es el acción racional es nuestro culto racional. 전적 헌신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Y sacrificio completa, sacrificio entero porque eso es culto racional. 여기에 영적이란 말은 ahora el culto espiritual quiere decir logikos를 번역한 말입니다. Eso es el logikos en griego. 여기에서 논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Y ahora ese lógica, la palabra lógica salió de ahí. 이 말씀은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Y eso racional quiere decir racional. 지성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Es el cultos con toda su emoción y con todo su conocimiento. 마음과 생각으로 드리라는 예배입니다. Y con todo su corazón y con todo su pensamiento. 자, 여러분 노트에 네 가지가 나옵니다. Ahora en su material sale cuatro cosas. 이것은 정당합니다. Esto es el justo.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Y esto yo puedo hacerlo. 두 번째, 이것은 논리적입니다. Y esto es racional. 아무리 생각해도 맞습니다. Y pensando muchas veces esto es racional. 성경에서 가르치는 전적 헌신은 la Biblia nos enseña una entrega completa. 희생이라기보다는 지혜입니다. No es un sacrificio, pero es una sabiduría. 자기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한 것입니다. Esto es más deseoso que negar nosotros. 전적 헌신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El entrega completa es de mucha sabiduría. 이치에 합당한 것입니다. Es muy racional.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최선을 얻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Eso también es cómo conseguir lo mejor de Dios. 우리에게 희생이란 생각이 들어가면 y cuando nosotros pensamos de entrega completa como sacrificio, 그것은 더 이상 헌신이 아닙니다. Eso no es sacrificio. 왜냐하면 드리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Y porque el dar sacrificio a Dios es racional. 여러분이 데이트할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Y cuando ustedes noviezcan uno al otro, 내가 더 많이 포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적이다. Y como yo sacrifiqué más que otra persona, yo soy más sacrificioso. 그래서 나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 Y por eso necesito tener el recompensa.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Y en la iglesia hay muchos casos como estos. 내가 이 교회 초창기부터 헌신했는데. Y soy fundador de esta iglesia. 내가 많은 물질을 바쳤는데. Yo ofrecí muchas ofrendas a la iglesia. 예배당을 지을 때도 헌신적으로 내가 희생했는데. Y cuando construimos el santuario, yo trabajé en manera sacrificiosa. 그런데 목사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Pero mi pastor no me reconoce eso. 나를 장로시켜 주지 않는다. Él no quiere ponerme como diácono o anciano. 나는 마땅히 보상받아야 되는데. Yo justamente necesito recibir mi recompensa en la iglesia.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있었는데. Y como yo he venido a esta iglesia más que cualquier otro.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희생했는데. Yo he dado más sacrificio que cualquier otro miembro. 그것은 자만입니다. Y esto es auto orgulloso.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시각입니다. Y eso es el perspectivo de que soy demasiado valuoso. 두 번째 문제는 el segundo problema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Y ahora el crítica hacia lo demás. 내가 물질을 더 바치고 y yo he dado más ofrenda. 내가 시간을 더 바치면은 y también he dado más tiempo al servicio.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Entonces uno empieza a dar crítica a los demás. 저 사람은 왜 교회에 자주 오지 않는가? ¿Y por qué aquel persona no viene como yo vengo a servir a la iglesia? 저 사람은 왜 헌금을 적게 내는가? ¿Por qué aquel nunca ofrece buena ofrenda?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 Aquel no tiene fe. 우리는 함부로 판단합니다. Y nosotros damos juicio a muchas personas.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Y también hablamos de eso a otra persona.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 Esa persona no eso muestra no fe.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Y no hay que dar juicio a los demás. 하나님만이 옳게 판단하십니다. Y solo Dios sabe y puede juiciar.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에 기초한 결정입니다. Ahora la entrega completa a Dios esto es esa es mi decisión mirando hacia Dios. Mi perspectiva mirando hacia Dios.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Y cómo yo miro a Dios.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Cómo yo pienso de Dios.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Y cómo es mi Dios para mí.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Y dependiendo cómo yo miro a Dios y todo depende.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계십니까? Y usted sabe bien de Dios.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신다면 usted sabe bien quién es nuestro Dios.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Y podemos entregarnos completamente.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porque nuestro buen Dios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Él nos da lo mejor a nosotros.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Y primero nosotros tenemos que tener entendimiento de Dios.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Y él nos hizo. 그분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Y él sabe muy bien de nosotros.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Y él sabe nuestra necesidad.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Y él sabe qué es lo mejor para nuestra vida.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Y por eso él nos da lo mejor para nuestra vida. 시편 84편 11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Salmo 84 vamos a abrir 84장. 시편 84장 84편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며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84편 11절입니다. 84 Salmo 84 11 y porque sol y escudo es Jehová Dios, gracia y gloria dará Jehová. No quitará el bien a los que andan en integridad. Amén.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십니다. Nuestro Dios nos da todos para nosotros.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Muchas personas piensan así.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면 y cuando yo me entrego completo 하나님께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로 보낼 것이다. Y él me va a mandar como misionero a un país más pobre del mundo. 거기에 가면은 비가 새는 집에서 살 것이다. Y cuando usted vaya ahí, usted va a vivir en una casita donde entra lluvias. 집 밖에는 뱀들이 막 다닐 것이다. Y afuera de la casa usted va a encontrar mucho serpientes al lado. 음식도 제대로 못 먹을 것이다. Y no va a comer buena comida.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Y muchas personas se preocupa con eso. 그래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Y por eso tiene miedo de entrega completa. 그러나 분명한 것은 pero lo que es cierto 내가 가난한 나라로 가게끔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y si no llegaré ahí a ese país pobre 하나님은 결코 나를 그곳에 보내지 않습니다. Dios no me manda a ese lugar. 그러나 내가 가난한 나라의 선교사로 가게끔 나를 만드셨다면 si Dios me hizo me creó para servir como misionero a un país pobre 비가 새는 집도 좋아하게 만드실 것이고 y Dios le va a hacer aunque la casa sea casita con lluvia todo esto y Dios le va a cambiar su mente que le guste eso 뱀하고도 친하게 만들 것이고 y que le va a hacer amigo de serpientes 아무런 음식도 다 먹을 수 있는 식욕을 주실 것입니다 Dios le va a cambiar su estómago puede digerir todas comidas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y que él hizo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Y él nos planteó.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Él nos ama. 우리를 잘 아십니다. Él nos sabe. 그래서 우리를 우리와 잘 맞는 곳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Y por eso él nos manda donde nosotros somos adecuado a ese lugar.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어디에 보내시든지 y cualquier lugar que él mande a nosotros 우리의 의지를 꺾으실 것입니다. Y él va a cambiar nuestra voluntad. 우리를 하나님께 항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Y él nos va a hacer a dar entrega completa a él. 그것이 전적 헌신입니다. Y eso es entrega completa.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y entrega completa a Dios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렸습니다. Y eso depende cómo yo miro a Dios.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Y nuestro Dios es buen Dios que nos da lo mejor para nosotros. 두 번째 적용을 보겠습니다. Y ahora vamos a ver aplicación.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Qué es lo que Dios más quiere de nuestra vida? 그분은 나를 원하십니다. Dios quiere yo mismo. 그분은 나를 원하십니다. Dios quiere nuestro ser. 나의 모든 모습을 원하십니다. Dios quiere toda imagen de nosotros. 나의 모든 소유를 원하십니다. Dios quiere toda posesión nuestra. 나의 모든 관계를 원하십니다. Dios quiere toda relación. 나의 모든 소유를 원하십니다. Dios quiere toda posesión mía. 나의 모든 열정을 원하십니다. Dios quiere toda pasión mía.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닌 모습을 전부 그분에게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Dios quiere que todos nosotros dejamos ante nuestro ser ante él. 하나님께 항복한 우리를 원하십니다. Y Dios quiere nuestro ser entregado completamente a Dios.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y entregarse completo a Dios.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Porque eso es el primer paso para ser el cristiano de Romano 12.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Aquí hay pregunta. 영원한 결과를 낳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Y esta pregunta es el da un resultado eterno. 여러분은 어느 특정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적이 있습니까? Y usted hay tiempo en un cierto tiempo recibió Señor Jesucristo como Señor de su vida.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Usted se entregó completamente, se rindió completamente a Dios. 이미 드렸지만 오늘 다시 우리 자신을 바치기 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Y aunque nosotros hemos dado antes, ahora hay que reafirmar la entrega completa nuestra a Dios. 제 2과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Y vamos a dar resultados, conclusión. 전적인 헌신은 la entrega total 큰 대가를 치릅니다. Y paga un precio grande. 내 뜻이 아니라 no es mi voluntad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y para hacer la voluntad de Dios 내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Y ajustar la prioridad de mi vida. 내 삶의 통치를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Y dejar el control de mi vida a Dios. 그래서 전적인 헌신은 큰 대가를 치릅니다. Y por eso hay que pagar un precio muy grande. 그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은 y el precio más grande que necesitamos pagar 전적인 헌신에 실패해서 y cuando uno falla en entrega completa 하나님의 복을 놓치는 경우뿐입니다. y cuando uno pierde oportunidad de recibir bendición que viene de Dios 전적인 헌신은 너무 어렵다. Ahora uno piensa que entrega completa a Dios es muy difícil. 나는 할 수 없다. Y no puedo hacerlo. 그래서 전적인 헌신에 실패한다면 si en ese, así uno falla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복을 놓치게 됩니다. Y entonces nosotros perdemos la bendición preparada para nuestra vida.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은 y el cristiano de Romano 12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Y se rinde a Dios. 이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Esto es el primer paso, el primer prioridad de la vida como discípulo.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Y esto es primer etapa. 나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인가? Y todo mi ser pertenece a Dios. 어느 날 암소와 암탉과 암돼지가 길을 걸어갑니다. Y un día el una gallina, una cerda y otro animalitos andando andando en camino.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Pasando al lado de iglesia. 교회 사인을 보게 됩니다. Miran el rótulo de la iglesia.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습니다. Y hay celebración de Navidad. 가난한 이웃에게 따뜻한 저녁을 줍시다. Y ofrecemos el cena a los vecinos pobres. 암소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Y ahora la vaca recibió muchos emoción por eso. 그래서 암소가 제안을 합니다. Y ahora la vaca da una propuesta. 우리 뭔가 보람 있는 일 좀 하자. Y vamos a hacer algo muy valioso. 저 행사에 좀 기여하자. Y vamos a contribuir a ese evento. 햄 앤 에그 샌드위치를 기여하자. Y vamos a ofrecer el sandwich de ham. Tocino y jamón. 나는 우유를 제공하겠다. 아, yo voy a ofrecer leches. 닭, 너는 계란을 제공해라. 아, pollo, gallina, usted ofrece huevo. 돼지야, 너는 햄을 제공하라. Y ahora el cerdo, usted el tocino. 돼지가 화를 냅니다. Ahora cerdo se enoja. 에이, 나쁜 놈들아. Hey, malditos. 우유와 계란은 너희에게 부분적이지만. Ahora leche y huevo, ustedes es algo parcial de ustedes. 햄은 나를 불살라야 된다. Ahora para producir tocinos tengo que morirme. 우유와 계란은 너희에게 부분적인 헌신이지만. Ahora el huevo es el leche es el sacrificio parcial de ustedes. 햄은 나를 죽여야만 나오는 전적인 헌신이다. Ahora el tocino esto es una entrega completa. 암탉이 얘기합니다. Ahora la gallina dice.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 Ay, no diga eso. 암소와 나는 평생 동안 헌신한다. Ahora el vaca y yo gallina y por toda mi vida hacemos esto. 암소는 매일 우유를 잔다. Y ahora la vaca todos los días alguien viene para sacar las leches. 나는 달걀을 제공한다. Y yo todos los días ofrezco mis huevos. 암소는 죽어서도 스테이크 집에 간다. Y después el vaca después de morir eso va al restaurante para 나도 죽어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으로 간다. Y yo después voy al pollo campero. 전체를 다 바친다. Nosotros entregamos todo. 너는 평생 놀다가 죽을 때만 한번 헌신한다. Pero tú cerdo, usted no hace nada, pero solo hace un sacrificio al morir. 전적 헌신이란 ahora entrega completa 한 순간의 드림이 아닙니다. No es una entrega completa de un momento. 숨 쉬는 순간순간 y todo el momento de respirar 평생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Y toda la vida. 이것이 행복입니다. Y esto es felicidad. 이것이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Y esto es el primer paso de cristiano de Romano 12. 감사합니다. Gracias.